million drip. Trap rap, 삼촌 대표 watch me that. 내리 빠지 스피릿 도망 잡아 기회. 아우 리노 빼고 혼자 해결 기대. 눈도 그래 미래 keep the way no 기대. 주민은 미래 이기는 기회.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괜찮아 미래 기회.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3mm 머리 바지 내리고 손 바로 향하지 길거리가 내 방. 후백은 어깨 다시 후디를 걸쳐 팻팡. 죽지도 않고 또 왔지도 금체인도 있지 않고 매비 낮이 밤에도 큐빅 박힌 귀걸 지금은 다이아 당연히 삶의 두께도 꺼졌지 더 무거워져버린 내 수케이스. 애소주소 앞에서 본고 차 타고 껴들어 틈새 꿈까지 막기다만과 동시에 난 부럽지 않게 출세. 대세금 면성실 다시 말해 출세할 수밖에. 나중에 알려줘 지금은 고민할 시간도 없어 난 바보. 와사비 가루 통째로 버 적당한 불을 넣어야지 so proper. 칼자로 잡은 그때 내 모습 이제는 네 flow가 내 chopper. Cash is the ooh baby meeting the bus. Every setting the shooting the vision like pop smoke. Trap rap 3초 대포 watch me there. 내리 빠지 스피릿 도면 잡아 쳐오지 요즘은 새끼들 죄다 입만 털어댈 때나 자세는 낮추고 고개는 세우지 다 오빠들만 향론에 like tap dance. 여기저기 죄다 뺀 새끼들 눈에 파는 남 몇없는 sweet queen.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 그들이 가렸던 모습이 하지만 절대 못없는 걸 좋다고 봐지는 너무 지겨워 보여. 건방진 자세로 위마지 않아 겸손을 챙겨 또 간절히 yeah, yeah. 자세 낮췄어도 왜 할 땐 tough. 세상이 그래 날 때부터 look. 착한 놈들은 애초에 cook. 또 확실히 해서 난 매우 위로 jump. Okay, no care. 난 내 내가 같이 정성 손대. Okay, 난 매 이를 가려울 순간이 할 뻔 손대. Okay, let's go. That is call me J4. Yeah, 난 나의 love. 하지만 필요 only dog. Yeah, you never can stop me. Rocking that midi 백짜리 내 바지. 체온의 간지 그리고 가면서 피곤한 가시. Yeah, I feel like I'm winning. 돈 대리 문제가 없네. 지금 rocking 또 that's me bitches. 아니야 단순히 lyrics. Damn, my life is a movie. So tell me shooting. 장난 안 해걸렸으면은 돈이. 쉽지 게임은 나의 놀이. It's like that, but I'm making it story. Yeah, I'm making it story. These pushes and rappers are gaveling, gaveling. Bitch, are we gang outside? 배달이 아니면 니 내기하지만 가자 맡겨봐줄 right. 협의는 랩이든 준비된 city 가봐 I'm ready to fly. 국민수형이랑 좀 되는 거 알아. Ain't one of them gonna be twice. 주인은 미래 이기는 기회.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나는 절대 왜다 나나 내가 한번 무너졌다 비록 아직은 배 승리를 쟁취한 얼굴에 띄어 미소 조카 너네 부시같이 굴러 말로만 하지 계속 언제 그러냐 대신 바쁜 척에 할 거면 제대로 남들이 하는 것보다 난 두 배로 뛰어날 무시해도 눈들 이젠 그 뒤로 성공하고 싶은 밑단 책상 위 야보다 치워넌 내 딸 유지도 모르면 닥쳐 우리 가족 위에서 매일 밤 몰래 쌓기도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 치면 넌 내원은 난리 나 계속 깨시고 난 다시 일어서면 돼. 안 되면 댄스까지 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 우리 엄마처럼 다 지켜야 해. 이제 내가 시킨 게 뭐 카레대로 와도 절대 안 빼. 내 앞길은 막는 넌 내 머리 조준해 쏴. 뽀뽀뽀뽀